옛날 동네 반잡일라엔 내가 저곳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. 화장실 문 밑엔 지갑 한 옹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. No, oh, oh, a problem.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.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. 무서울 게 없었던 놀이기만은 나를 벌쩍 뜨게 한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